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4일 화요일이네요. 네,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바쁘다는 말 많이 쓰죠. 또 바쁘다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어딨어.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없다. 뭐가 우리를 꽉 조이고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상황이든 왜 한 치수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 빠듯해서 숨이 막힐 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유를 좀 가져봐.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더 속 터지죠. 출구가 없는 좁은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야 빨리 나와, 밖에 날씨 좋아. 나오면 되잖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찾는 여유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떨 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고 또 어떨 땐 눈앞에 있는데도 잡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가져보려고 하면 어느새 쏙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여유라는 공간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일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요. 당장 힘든 건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에 또 시간 속에 물질 속에서 공간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좀 지켜볼까요? 자, 오늘 하루 여유 있게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레지나 스펙터의 You've Got Time.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 레지나 스펙터의 You've Got Time 듣고 오셨습니다. 독일의 동화 브레멘 음악대의 배경이 되었던 브레멘에는 옛부터 성공을 꿈꾸는 여러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설사 나이가 많거나 불경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브레멘으로 가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곳으로 모여들었었는데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동화가 동물음악대라는 동화죠. 당시 브레멘은 독일의 북쪽 상업도시로 9세기에는 종교적 거점이 되었었고 또 14세기에는 한자 동맹에 가입했었고 또 17세기에는 제국의 자유도시가 되어서 독일인에게 희망이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동화냐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유를 가져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 옛날에 추억이 떠오르면서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딱 맞는 책이 있더라고요. 글 사진에 이형준의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다가 정말 어릴 적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읽었던 그림 동화책에 나왔던 배경을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순식간에 읽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동화의 배경을 이렇게 실어놓으면서 이야기와 함께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데 참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니까 또 이제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전 지금 돌아보니 많이 변해져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 들어볼까요? 동물원의 변해가네.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고수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사랑하게 된 그저 나를 둘러싼 그것이 변해갔네. 나의 길을 가기 보단 너와 머물고 만신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눈 너무 쉽게 변해가네. 눈 너무 빨리 변해가네. 눈 너무 쉽게 변해가네. 눈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눈 너무 빨리 변해가네. 눈 너무 쉽게 변해가네. 눈 너무 빨리 변해가네. 아이가 특별히 어리지 않으면 동화책을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죠. 저도 이번에 추천받은 이형준 씨의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서 참 상상도 많이 하고 꿈도 많이 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전 그중에 전 특별히 피터팬이 많이 생각납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 또 피터팬이 나와 있더라고요. 피터팬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 영국의 런던과 스코틀랜드 지역이더라고요. 모두가 잠든 밤, 웬디의 창가로 누군가 찾아오죠. 바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서 온 피터팬. 동화 속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피터팬을 만나 웬디는 남동생 존 마이클과 함께 요정 팅커벨의 마법 금가루를 몸에 뿌리고 하늘을 날아 네버랜드로 갑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온 누군가가 같이 가자며 당신을 유혹한다면, 영원히 꿈과 희망을 간직한 어린아이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어떨까요? 네, XO의 피터팬 들으시고 저는 화요일 코너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XO의 피터팬입니다. 낡은 일기장 먼지를 털어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 잊고 지냈던 그림이 떠올라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 정석을 그리네.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널 찾아간다. 내 맘을 항상 구름 타고 나. 같던 그림 같던 지금 그때 너의 눈은 살며시 웃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 한켠에 열린 창문엔 네가 날아와준다면 내 소화 속 담아놓은 널 여전히 맴도는 sweet girl 아직도 떨려 가슴 막혀 너 없는 이곳은 rhythm song 내 기억 속 적어놓은 널 지워지지 않는 pretty girl 아직도 설레어 가슴 막혀 너 없는 이곳은 선생님과 함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일주일이 정신없이 가요, 저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주일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열심히 사신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또 처음부터 이렇게 훈훈한 멘트로 하여튼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엄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근데 제가 좀 충격 먹었어요. 그 얘기 듣고. 꼬마들도. 시간은 나이에 따라 간다던데요. 근데 꼬맹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너도 시간이 빨리 가니?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가요? 아닌데 놀기 바쁜데요. 네, 또 저희 지난주엔 새로운 또 도전을 해봤는데, 네. 네, 한 소절씩 들으면서, 네. 노래를 배워가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네. 꼭꼭 씹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렇게 음악이 소개되는 예, 건가요? 오늘은, 네. 지난주 말고요. 네, 그 전에 네. 했듯이, 예, 함께 네 곡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예, 그 중에 세 곡은 영어 네. 노래고, 네. 그 다음에 한 곡은 한국 노래. 아, 역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은. 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곡은요. 네. 타미 위넷이라는 분인데, 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엄마들. 예, 엄마들한테 네. 많이 이거를 서로 전달하면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예, 타이틀은 No Charge 예요. 네.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그 부제를 달았냐면,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네. 예, 진실한 사랑의 네. 그 값은 무료다. 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렇죠. 뭐 공기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 자연에 이렇게 저희가 차지 안 하고 다 사용하잖아요. 실제 중요한 것들은 다 무료로 주어주셨죠. 네, 네. 예, 크리에이터가 아시 우리한테 무료로 주셔서 예, 그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노래를 통해서. 네,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추천해 주신 거? 한번 설명 듣고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파트만 네네네. 그래야 또 들으실 때 더 귀에 내용, 들어오죠. 예, 파악이 잘 되시니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랍 한번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네. 이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저녁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온 거예요. 남자아이가. 네. 예, 아들이 와서 종이를 한 장 he handed me 건네주었죠. 네.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네. 이 아이가 직접 그 위에 썼네요. 네, 네. and after I wiped my hands 내 손 닦고요. 네. 예, 에이프론에 닦고 이제 그거 읽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엄마한테 지금 돈 청구하는 거예요. For my mowing the lawn. 자, 잔디 깎았어요? 네. 못 달라요, 그거. 네. Making my own bed this week. 일주일 내내 내가 침대 정리했거든요. 네, 네. 1달러입니다. 네. 그 다음에 for going to the store. 가게 간 거 50센트예요. 또 playing with the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엄마가 네. 가게 갔을 때 내가 동생이랑 놀아준 거. 네. 그거는 또 25센트네요. 되게 작게 청구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네.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엄마가 이거를 다 본 다음에 네. 이 아이한테 이제 그 종이 뒤에다가 네네. 딱 뒤로 넘겨서 네. 글을 써줘요. 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 9 months, 9개월 동안 I carried you. 너 뱃속에 태우고 다녔거든. 그런데 그거 no charge야. 네. 돈 안 받아. 무료야. 네. 또 for nights I've sat up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밤새 앉아 있었던 때. 네. 근데 왜 앉아 있냐면은 doctored you. 너 의사처럼 간호해줬고 prayed for you. 너 위해서 기도도 해줬어. 이건 no charge야. 돈 안 받았어. 네. For the time and tears that you cast through the years. 1년 내내 네네. 막 울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시간들 그때 no charge야. 돈 안 받았어. 내가 그때 너랑 같이 눈물 흘리고 네. 했던 거. When you add it up all. 모두 다 합치면 네.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네. 엄마 뭐라고 썼냐면 거기 네네. 밑에다가 써서 주는데 네. paid in full 예, 엄마 그 돈 제가 받을 돈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그러면서 눈물 줄줄 흘리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거를 지금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지만 참 의미 있네요. 네. 결국에는 엄마가 이거 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되시니까 그 마음 알겠죠. 네네. 이걸 인정했을 때 결국은 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해도 저는 이렇게 제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저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경우에 그때 당시는 얼마나 화나죠. 예, 그렇지만 돌아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찢어지는 마음. 네. 엄마니까 아마. 너무 기특해서 예, 오히려 더 기특해서 맞아요. 네, 수고했다고 예. 줬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마무리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a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엄마와 아들의 딜하는 듣고 왔는데요. 참, 아, 글쎄,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 참, 갑을 매길 수 없는 사랑 받고 있는데 항상 잊고 사네요. 네.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했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댓글 네. 바라는데 투정하고 아, 예. 저 이만큼에서 힘들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는데 맞아요. 갑을 매길 수 없는 이미 팬이 다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 이런 노래도 있었군요.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 노래가 있는 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주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네. 좋은 재밌는 노래였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네. 뉴질랜드에 여기 키 교회들에서는 네. 굉장히 많이 부르는 예, 그런 곡이에요? 복음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곡은 Matt Redman이라는 분이 부르신 네. 10,000 Reasons라는 그런 곡인데 네. 이 Matt Redman은 물론 Christian Worship 리더고요. 네. 또 싱어고 송라이터고요. 또 Compassion Art라는 이 단체의 회원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분 노래는 여러분들 또 이 노래 말고도 많이 네. 알고 계실 텐데 네.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노래하고요. 네. Our God이라는 노래. Our God은 정말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저 이거 알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곡을 다 작곡하고 예, 부르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네네. 예, 근데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크리스찬들 모여서 이렇게 네네. 하는데도 이 노래를 같이 굉장히 네네. 많이 부르고 네,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10,000 Reasons를 지난주에 교회를 갔어요. 저는 네. 이제 키위 교회를 다니니까 갔는데 네. 제가 이 곡을 정해놓고 저는 이제 이런 곡을 정해놓고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네.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아, 이 노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네. 제가 교회를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자마자 네. 그 찬송 부른 그 50 리더들 네, 예, 예. 그 팀에서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컨펌 받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네. 그러면 이 곡은 어떻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예, 네네. 굉장히 쉬워서 간단한 네. 예, 설명만 드릴게요. 네. 처음 시작할 때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Bless가 축복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찬미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네. Bless the Lord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님을 찬미해라 나의 네. 영혼아. 네. Worship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라. 네. Sing like never before. 전에 내가 불렀던 것처럼 말고 네, 네. 결코 해본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노래 불러라. 네. Oh my soul. 네. I'll worship your holy name. 그 다음에 the sun comes up. 예, 태양이 떠오르죠? 네. It's a new day dawning.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가 뭐 할 때요?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예, 노래, 당신의 노래 다시 부를 때고요.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네. 무슨 일이 지나갔든 네. 또 무슨 일이 내 앞에 다가올 것이든 let me be singing.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네네. When the evening comes, 저녁이 올 때는. 예, 그러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 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든. 네네. 예, 제가 저녁에는 주님께 이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네네. 예, 이런 가사들이 반복되는 곡입니다. 이거 이 찬양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 한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 크도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아, 네. 네, 네. 아침마다 새로운 노래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도 해야 할 일을 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윗은 아마 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르러 다음에 네, 새벽에 네. 내가 네. 뭐 주의 음성을 듣고 네. 예, 한다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 새벽에 네. 이런 찬송을 아침에 네. 부른다는 건 정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그 정께 아닌 새로운 새 것으로 네. 드리는 저희 찬양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한번 예. 들어보면서 설명해 주신 거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네, 이게 청년 청소년들 찬양할 때 워십할 때 네. 많이 불렀던 찬양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네. 어느 때는 이 찬송 부르다가 예배 시간에 줄줄줄줄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네, 그래, 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네, 네.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새롭고 은혜가 되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벌써 세 번째 곡이에요. 네. 네. 세 번째 곡은 네. 미국의 뭐 크리스천 싱어면서 네. 또 송라이터죠. 룩 우드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한국에는 아마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한 6년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을 청년 때 다시 만나서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분이세요. 아. 그래서 이분이 작곡을 할 때는 주로 성경을 읽고 네. 성경에서 은혜 받으신 네. 그 구절을 갖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 구절 자체를 갖고 이렇게 많이 복음송으로 만드셨대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예.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네. 그대로 그 감정대로 음악에 실어서, 예, 실어서 다른 분들에게 네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네.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아. 그런 목적으로 이 곡들을 만든다고 하시네요. 네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이분 곡은 성경에 나온 시편이나 이런 데 왜 아주 아름다운 구절들이 네네.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가 인용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요. 네네. 예, 이분의 곡으로 제가 오늘 시켜드릴 곡은 네. Picture of You Love라는 네. 그런 제목의 예, 노래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간단하게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이 네. 예, 중요한 구절들만 한번 쭉 설명해 주시고 드리고 그 다음에 네.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에 Your love is the rock that I cling to. 자, that I cling to는요. 네. 영어로 치면 관계대명사 자리라서 네. rock이라는 걸 꾸며주죠. 네. 예, 바위인데 어떤 바위냐면 내가 cling to, 매달릴 이렇게 꽉 붙잡을 잡아요. 그런 바위입니다. 네. 당신 사랑을 내가 붙잡아요. 네. Your name is a tower that I run into. 당신의 이름은 내가 달려 들어가서 숨기 위해서요. 네, 네. 예, 숨을 타워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뒤에 가서 뭐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제가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Your song is the light that shines through my window. 뭐 굉장히 picturesque한 네, 그러네요. 예, 모습이죠. 네네. 창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는 빛과 같다고 네네. 당신의 노래는 이렇게도 네네. 설명하고 있고요. 네. 또 And like the sun after all of the rain's gone. 모든 비가 다 이제 물러간 다음에 태양이 떠오를 때 네. 예, 그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요. 네. The morning without any cloud comes. 아침인데요.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침이요. 네. 근데 거기에 with a picture of your love, 당신의 사랑의 그림이 예, 그 하늘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d when I think of the stars so high of over me, 내 위에 아주 높이 떠 있는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또 the moon in the darkness lets everyone see, 그 어둠 속에 달이 모든 사람 들로 하여금 보게 해줄 때 네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A picture of your lov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nd after the rain has fallen, 비 다 지나가고 네. And after the clouds all roll away, 구름이 다 말려서 이제 네, 돌돌 말려서 없어진 거예요. 예, 네. The sweetest name remains on my soul. 그럴 때 내 영혼에는 가장 달콤한 이름이 남습니다. 바로 그게 Your name가 그 얘기죠. 그래서 네네. 그런 내용으로 네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내용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보다. 그렇죠. 네. 내용은 훨씬 긴데 제가 몇 개만 네네.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아름다운 네네. 구절만. 네네. 그 설명한 구절만 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반복도 많고요. 네. 쉬운 것들이라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 Picture of Your Love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The Picture of Your Love 듣고 오셨는데요. 네. 네, 이게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셨는데 네. 생각보다 듣기에 그렇게 멋있는데 저는 듣기가 예, 그 네. 말씀 아름다운 말씀들 네네. 갖고 이렇게 찬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어떤 가사보다도 말씀이 그대로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또 제가 몇 번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보시면 사랑과 아름다움을 네. 볼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 들어볼 곡이 많네요. 네. 네, 저희가 또 곡 듣고 왔는데 그럼 마지막 곡을 이제 벌써 들을 시간이 됐어요. 네. 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좀 이거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다니던 교회에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네.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분이 마지막 선교지로 나가실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나가셨다가 아. 지금은 케냐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때 나가실 땐 탄자니아 계셨는데 네. 예, 그 나가기 직전에 그때 마지막 특별 찬송을 하셨던 건데 파송 예배 때 부르신 찬양이군요. 그런데 이분이 뭐 고등학교 때도 네. 많은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정말 은혜의 찬양 집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서 네. 찬송이 굉장히 마음에 감명이 와서 제가 이분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뉴질랜드 와서 들었는데 이분은 탄자니아에서도 선교사분들과 같이 네. 계시다가 그 ISIS 멤버가 총을 쏘는 그 막 쏘는 그 자리에서 아 현장에 계셨어요? 예, 현장에 계셨는데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렸대요. 그냥 그랬는데 네. 사셨다고 아, 예, 그런 자리에서 네.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현재? 하루에 뭐 1,000명씩 이렇게 밥을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아, 예, 그러시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지금 현재 예, 그런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 귀한 사역하고 예, 계시군요. 이분이 네. 한재웅의 네. 소원이라는 곡을 네. 이 마지막 파송 예배 때 네. 부르셨는데 예,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보시. 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또 이 곡은 또 리디아 선생님께 되게 의미 있는 곡이겠어요. 그렇죠. 들을 네, 때마다 네. 가슴에 네. 많이 여운이 남는 그런 네. 곡입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함께해 주셔서 네, 네, 네. 좋은 일주일 주 안에서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Thank you.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렌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마침 사연이 도착했어요. 아이디 나그네님의 편지 읽어드릴게요.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제니의 음악카페.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좋아요. 계속 지금처럼 편안한 목소리 들려주세요.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편지 보냅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신청합니다. 이렇게 배달이 왔네요. 무슨 멘트 같아요. 음악 앞에 멘트 같아요. 네, 제 목소리를 편안하게 들어주시니 참 감개무량하고 참. 기쁘네요. 네, 아이디 나그네님께는 오클랜드 글렌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 보내드릴게요. 연락처 보내주세요. 나그네님이 신청하신 곡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보내드리면서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제니 음악카페는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죠? 저녁 시간이 점점 늦어질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지는 인사말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인사말 다시 정할 때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유 있게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 Sad.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 내 모습 그려가